벌써부터 느껴져. Make him say yeah yeah yeah. 기분이 좋네 네 네. Come on. 어디를 돌아봐도 모두 웃는 얼굴로 놀고 있어. 음악을 느껴 baby 머물러. Go, 직업인 것처럼 춤추고 수업에서 질문 있는 학생처럼 모두 손봐.